남조선 유남뉴스에 의하면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이 10일부터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에서 조선반도 유사시에 전쟁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군수지원 훈련을 벌여 왔습니다. 내년보다 2배 이상의 침략 무력이 동원돼서 사상 최대 규모에서 감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 본토와 괌도, 일본으로부터 증원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 병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는 이번 훈련에 신속 기동 무력인 스트라이커 료단을 들이밀었습니다.